정도는 되잖아. 부탁해. 시계 뭐야, 뭐가 묻었잖아. 이런 말도 오늘로 끝이.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어쩔 수 없이 이별. 알고 있어 이미 충분히 날 견긴 너라 가슴은 아파 미치겠는데 널 잡지 못했어. 씁쓸한 네 입술 담배 냄새 짙은 그리움 느낄 수 있어. 이게 너와 내 마지막 키스. 잘 살아줘. 마음이 멀어지네 점점. 예쁘니까 분명 잘 될 거야. 내가 돼주지 못해 눈물로 밤 채색했지 네가 그랬듯이 혼자서 다 견뎌볼게 네가 그랬듯이 눈물로 밤 채색했지 네가 그랬듯이 혼자서 다 견뎌볼게